나의 갈길다 가도록. 미주년대 처음 왔을 때 지도책을 꼭 준비해서 지니고 다녔지요. 어디를 가든지 지도만 펼치면 다갈수 있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혹은 모바일폰에 있는 지도를 검색해서 길찾기를 누르면 참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줍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남서쪽 방향으로 직진하십시오. 300m 전방 로터리에서 세 번째 출구로 나가십시오 하면서 길을 알려주지요. 혹시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다른 경로를 다시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곧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진행하면 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프라노 차인경 씨의 목소리로 찬송 나의 갈길다 가도록 들어보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곳. 오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작사자는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8천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다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들로 장애를 받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찬송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 앞이 캄캄했지만 오히려 그 장애로 인해 영혼의 눈이 밝아졌고 그로 인해 우리가 밝히 볼 수 없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주의 퍼터넘 카운티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치료를 잘못해서 그만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 하는데 맹인 학교에 다니면서 시와 음악의 재능을 보여 그때부터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졸업 후 모교인 맹인 학교에서 10여 년간 교사로도 공직했는데 그곳에서 동료 음악교사인 알스타인과 만나 서로 도우면서 많은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물론 그의 남편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95세의 생을 살면서 8천여 편 찬송을 썼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30대 중반인 1875년에 지은 이 찬송을 비롯하여 24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등등 참으로 귀한 찬송들이 많습니다. 크로스비의 찬송은 돈, 로우리, 퍼크패트릭, 넵, 스웨니 등의 복음성가 작곡자들의 곡과 짝지어져 있는데요. 올더웨이란 제목의 이 곡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태생인 로울리 목사님이 1875년에 크로스비의 가사를 직접 받아 작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울리 목사님은 루이스버그와 버크넬 대학에서 공부했고 목사가 되어 뉴욕 등 여러 곳에서 목회도 하였으며 모교인 버크넬 교회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40대에 들어서야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그리고 또 작곡했다고 하네요. 그 후 세상 떠날 때까지 30여 년간 많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창은 개인의 신앙적 고백인 면이 강한다면 합창은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조화가 참 보기 좋지요. 부평교회 예루살렘 성가대와 임마누엘 관현악단이 협연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한 절씩 살펴볼까요? 1절은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내내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유익하게 이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크리스천도 있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도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믿음과 용기 주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시며 인도하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사가 좀 잘 안 되고 뒤틀리면 낙망하며 주님이 인도하실지 어떨지 몰라 불안해하고 낙심하지요. 2절에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감을 노래합니다. 3절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이 날 붙들고 계심을 지금은 똑똑히 보지 못하나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이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 찬송에서 매우 감동적인 가사는 1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부분과 2절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몸에 가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하다고 했지요. 너무도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우러나온 가사인데요. 그뿐입니까? 이어서 반석에서 넘치는 생명수로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더욱 그렇고 더욱이 감동을 주는 대목은 영원히 부르는 우리의 찬송 인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018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마련해 주신 내비게이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번에는 끝으로 이선우님의 곡으로 편곡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아이노스 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